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를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가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을 모셨습니다.